봐요. 나는 못하죠 그대 했는 법도 모르죠. 왜 날 사랑하다 버린 그대를 왜 난 버리지 못하죠. 그래도 사랑합니다. 미워도 사랑합니다. 못난 내 사랑 미치도록 원망해봐도 그래도 그립습니다. 오늘도 그립습니다. 그대의 말만은 말아요. 떨쳐내려 해봐도 내 눈은 그대 하나만 보네요. 오늘도 난 걷습니다. 그댈 바래다지 이걸 모르는 손을 들며 웃었던 그대 미소까지도 모두 잊은 줄만 알았었는데 왜 난 버리지 못하죠. 그래도 사랑합니다. 미워도 사랑합니다. 못난 내 사랑 미치도록 원망해봐도 그래도 그립습니다. 오늘도 그립습니다. 내 사랑.